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라면 If that was you 내 모든 걸 잃어도 꿈도 미래도 다 놓쳐도 괜찮을 수 있었어 그게 너라면 If that was for you 할 수 있는 건 지연겠지 말뿐인 말이라면 No way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지연겠지만 아들 할 수 있었어 그게 너라면 If that was for you For you Let me see you.